것 같던 그나긴 꿈을 깨죠. 어리석은 사랑해줘 그대 눈에 그대의 모든 것 그대와 꿈꾸던 날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있네요. 뒤에서 날 감싸던 그대.